사람 곁에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다 버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밉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은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I'm not afraid.